광명성절 경축 학생소년공전 예술소주원들의 종합공연이 16일 만경대 학생소년공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서장 정일봉 하늘가에 꽃축포 올라요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서 출연자들은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한평생 새 세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대원수님에 대한 온 나라 학생 소년들의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여정을 감명 깊게 형상했습니다.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, 평양시내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.